상 보러 왔습니까? 의사이자 시인인 서홍관 씨가 지난 겨울 임진강변에서 만난 한 군인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땅투기 바람이 민통선 이북에도 불닥쳐서 서울차만 보면 순진한 군인들이 의뢰하는 인사말이라네요. 땅 보러 왔습니까? 땅, 우리 땅. 보는 눈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돈이 먼저 보이는 사람에게는 땅은 몇 평 몇 평 그저 평수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없이 흐르는 군자 같은 강, 한복산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산, 한없이 기다리는 우리 어머니들 같은 들, 너무 웅장하지도 너무 무난하지도 않은 그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우리 땅이 보이죠. 여러분의 눈에 비치는 우리 땅, 어떤 모습입니까? 대구 파동의 서영무 씨 들으셨어요? 영화 마리안의 허상 중에서 Hang on to a dream, 프랑스와 사이드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사편제 보셨죠? 정말로 우리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참 많았는데요. 아마도 정일성 촬영 감독과 임권택 감독은 우리 땅을 그저 평수로만 보지 않고 가슴으로 봤음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오치훈 씨, 녹음 준비됐나요? 영화 블루문 특급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알자로의 문라이팅. 성공 by night. So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에 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에 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핵폭탄처럼 강렬하게, 봄바람처럼 상큼하게, 1억 4천만 불어치 웃음을 벌어들인 바로 그 영화, 시스터 액트. 불이 꺼지면서부터 여러분은 폭소 7리터의 집중포화를 받으시게 됩니다. 서울극장 브로드웨이, 중학생 이상 볼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A River Runs Through I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에서 촬영상을 수상한 흐르는 강물처럼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한마디로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영화는 보통 사람들과 밀라그로 콩밭 전장을 감독한 로버트 레드포드가 아주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는 한편의 수채화 같은 영화인데요. 이 수채화는 몬타나의 리빙스톤 강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세 부자의 얘기죠. 모절제한 삶을 살다가 비명에 죽은 동생을 생각하는 형. 영화는 이 형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목사인 아버지는 두 아들들에게 인생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삶이란 자연의 위대함 안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것. 아버지 노만 목사는 두 아들들에게 우선 낚싯대를 들이우는 법, 그것부터 가르치죠. 물고기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치고 또 물소리와 소용돌이 치는 물결을 듣고 보며 인생을 느끼도록 당부하죠. 그리고 낚시에 필요한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아버지 노먼은 혈기왕성한 자식들이 삶과 세상을 관조하는 법을 이 자연에서 배우길 원했던 것입니다. 봄이 무르익고 있어요. 전국 곳곳에서 상춘객들의 발길이 아주 북적대겠죠. 하지만 자연은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자신을 열지 않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려는 인간의 열린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고나 할까요? 자연은 자신이 받은 대로 인간에게 보답을 한다, 이런 얘기처럼 자연은 자신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인간에게 무언가를 보답하죠. 그래서 인간은 괴롭거나 지쳤을 때 자연을 찾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올 베를린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인 로렌스 캐스단 감독의 그랜드 캐년, 미국의 유일한 미개척지 그랜드 캐년을 보여주면서 변하지 않는 자연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죠. 광주의 조효정 학생, 지금 수학여행 중일 텐데요. 아, 설악산에선 보이는 자연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요? 그랜드 캐년 중에서 Searching for a Heart 띄워드릴게요. 워렌 제븐의 음성입니다. 영화 그랜드 캐년 중에서 워렌 제븐이 부른 Searching for a Heart, 마음을 찾아서였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자이든 타이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섯 명의 도시인의 얘기입니다. 변호사인 맥 부부는 아침 조깅을 하다가 우연히 버려진 아기를 발견합니다. 부인 클레어는 이 아기를 키울 결심을 하죠. 그리고 남편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얘기는 맥을 중심으로 해서 얼키설키 엮어집니다. 트럭 운전사 사이먼이 어느 날 밤 흑인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맥을 구해줍니다. 박봉에 시달리면서 힘겨운 삶을 사는 사이먼은 맥과 만나면서 인생에 관한 많은 얘기들을 나누죠. 또 맥의 친구인 영화 제작자 데이비스는 액션 영화를 즐겨 만드는데요. 어느 날 그 자신이 노상강도에게 총을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자신이 즐겨 쓰던 그 폭력에 의해서 자신이 스스로 피해를 입고 만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도시 생활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에서 자연과 인간의 교감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자이크식으로 엮어지는 도시 생활 그 중간중간에 그랜드 캐년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죠. 이들이 겪는 도시 생활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위험과 폭력, 그리고 급격한 변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드러나는 그랜드 캐년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상징이고요. 피터 웨어 감독의 모스키토 코스트에서 해리슨 포드, 엘리는 산업사회의 노예로 전락하는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이제 도시를 저버립니다. 자신의 신발 명품인 소형 냉각기를 들고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고자 모스키토 해안으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엘리. 그들은 그곳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데 성공하죠. 일단은 말입니다. 모리스 자르가 음악을 맡은 영화 모스키토 코스트 중에서 모스키토 코스트였습니다. 영화 모스키토 코스트에서 엘리는 자신이 만든 유토피아가 원주민들에게 또 다른 재앙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위선적인 목사 스페일굿과 그 일당들이 엘리를 시기해서 유토피아 마을을 폭파시켜버리고 엘리의 발명품을 뺏으려 할 때 그제서야 엘리는 느낍니다. 문명인인 자신이 모스키토 해안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면서 또 하나의 다른 유토피아를 파괴했다는 것을요. 엘리는 발명 특허를 9개나 가지고 있는 발명가였죠. 다시 말해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산업사회의 창조자 중 한 명인 것입니다. 그는 기술의 건강한 힘을 믿었고 그래서 자신의 발명품으로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건설하려고 했지만요. 결국 그는 자연을 망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 엘리처럼 도시를 아예 등진 것은 아니지만 자연을 향해서 먼 여행을 떠나는 한 뉴요커의 얘기가 있죠. 그는 그 여행에서 돌아와서 삶을 재충전하게 되고요. 바로 빌리 크리스탈 주연의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 시티 슬리커스입니다. 빌리 크리스탈은 뉴욕의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도시 생활의 고달픔 속에서 매사에 자신을 잃어가죠. 그는 이 잃어버린 야성을 찾으려고 친구들과 함께 스페인에 가서 축제에 참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빌리 크리스탈은 마찬가지로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친구들과 카우보이 여행에 끼게 됩니다. 그곳에는 왕년의 유명한 카우보이 잭 팔란스가 그들의 여행을 지휘하기 위해서 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소떼를 이끌고 정해진 장소까지 여행을 떠납니다. 모험이 시작된 것이죠. 자,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 중에서 갓 여행을 떠나는 그 장면 들어보시죠. The yee-haw scene. Before they took the cattle out, those cowboys waved their hats in the air and yelled, yee-haw! What do you say to that? All right, over now! 영화 City Slickers 중에서 Where Did My Heart Go? 제임스 잉그램의 노래였습니다. 카우보이 여행을 통해서 빌리 크리스탈은 많은 경험을 합니다. 송아지를 낳는 소의 산파 역할도 하고 점점 그 거친 카우보이 잭 팔란스와도 친해지고요. 그런데 여행 도중 잭 팔란스가 죽자 나머지 카우보이들이 모두 도망치고 맙니다. 하지만 빌리 크리스탈은 결연하게 목적지까지 소떼를 몰고 갑니다. 폭우로 부른 강을 건너고 떠내려가던 송아지를 고생 끝에 구출해내고 그러면서 그는 인생에 대해 굴하지 않는 의지를 갖게 되죠.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른 그들은 희열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해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성공해냈으니까요. 그리고 카우보이 여행용 목장이 폐쇄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신이 구한 송아지를 데리고 뉴욕으로 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했고 도시의 삶을 건강하게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인생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목장이 폐쇄되듯이 인간들은 녹색지대를 야금야금 허물어갑니다. 더 늦기 전에 이미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뒤지만 아직도 그 구호 더 늦기 전에는 유효합니다. 영화 녹색카드에서 브론테는 환경보호단체인 녹색부대의 일원으로 무너져가는 푸르름을 더 늦기 전에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녀는 뉴욕의 공터를 꽃과 나무로 채우는 운동을 벌이고 있죠. 세모이의 나무 열매로 만든 기름, 그리고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시는 그녀의 소원은 온실이 딸린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기혼자에게만 분양이 되기 때문에 브론테는 프랑스에서 온 밀입국자 조지와의 위장 결혼을 마다하지 않죠. 브론테는 자신의 일을 과소평가하는 조지에게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조지는 브론테가 나무를 얻으러 갔다가 실패하자 브론테의 말을 시로 바꿔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그리고 결국 나무까지 얻어냅니다. 자, 조지가 피아노를 치면서 시를 읊는 그 장면 들어보시죠. Isn't that Mozart? I know. Would you translate for me, madame? Would I? Une fois, j'ai entendu le bruit du vent dans les arbres. Once I heard the sound of the wind in the trees. I think that's it. Une fois j'ai entendu le bruit du rire des enfants. Once I heard the sound of the laughter of children. J'ai pleuré à chaudes larmes pour ces arbres perdus. And I wept warm, salted tears for the lost tree. Je sais venir les petits enfants dans les arbres et je leur donnerai de l'espoir.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under the trees, and I will give them hope, he said. Il n'y a plus d'arbres pour ces pauvres enfants perdus. But there are no trees for the poor, lost, poor children. La pourriture est leur jouet. Decay is their toy. La décadence est leur jeu. Despair is their game. They have only chaos to climb. Bravo! Bravo! Bravo! 나무에 스치는 바람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 소리. 나무는 사라지고 눈물만 흐른다. 아이는 나무에서 희망을 배운다. 가난한 아이들은 나무가 없어 녹슨 장난감 속에서 나무 대신 혼돈을 바라본다. 가난한 아이들은 나무가 없어 녹슨 장난감 속에서 나무 대신 혼돈을 바라본다. 아마 도시에서 일부분이라도 남아있는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무척이나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장자크 아노 감독의 베어, 이 영화에서는 자연의 너그러움을 한껏 보여주죠. 큰 곰 유쿠와 아기 곰 듀스. 그들은 로키 산맥의 자연을 무대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우리가 잊고 있는 자연의 청명하고 순진한 모습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이 영화에서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대목은 아마도 사냥꾼과의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젊은 사냥꾼은 유쿠를 잡는 데 실패하자 끝까지 유쿠를 잡으려고 추적합니다. 사냥꾼에게 쫓겨 바위 절벽을 힘겹게 오르는 유쿠와 듀스. 마침내 유쿠는 사냥꾼의 총에 맞죠. 그러나 곧 사냥꾼은 유쿠의 날카로운 발톱 아래 놓이게 됩니다. 죽일 듯이 으르렁대는 유쿠, 겁에 질러 목숨을 구걸하는 사냥꾼. 그런데 복수라도 할 듯이 한창 으르렁대던 유쿠는 그의 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자연에 속한 것은 그 어떤 흉악스러운 것도 지키는 자이고 인간에 속한 것은 그 어떤 연약한 것도 파괴자이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 부분이었죠. 영화 베어에 삽입된 차이콥스키의 곡 한 곡 듣습니다. The Seasons 중에서 6월, 바카롤입니다. 영화 배우에 삽입된 차이콥스키의 The Seasons 중에서 6월 바카룰루였습니다.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이날을 지구의 날로 정하고 환경보존운동을 쭉 펼쳐왔었는데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오늘 하루도 스모그 속에서 보낸 우리 모두가 반드시 꼭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 더 늦기 전에요. 시간이 1시 51분을 조금 넘었는데요. 안양의 하수진 씨, 서울 방배이동의 임선빈 씨, 그리고 강원도의 두메산골 아이라고 선명해 주신 분께 다음 곡 띄워드리죠. 영화 부메랑 중에서 End of the Road, 보이스 투맨의 노래입니다. I'm just in so much pain, baby, because you just won't come back to me, will you? Just come back to me. Yes, baby, my heart is lonely. My heart hurts, baby. Yes, I feel pain too. 삼동의 이선미 씨도 들으셨죠? 영화 부메랑 중에서 End of the Road, Boyz II Men이었습니다. 서울 반포 1동 3호가든 아파트의 문준현 학생, 서울 은평구 응암 2동의 양김한 씨, 서울 도곡동의 이명희 학생, 인천 부평 2동의 김현영 씨,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김정철 씨. 오늘 신청곡은 못 띄워드렸지만요. 엽서는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이 시간 굉장히 배가 고픈데요. 빨리 마치고 들어와서 밤참을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드시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살쪄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